타워, 내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스카이타워에 올라갔다. 엄마는 너무 비싸서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고양이 애교를 부려서 갈 수 있었다. 정말 높았다. 우리 집도 보이고 바다랑 건물이랑 모든 게 다 보였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보였다. 엄마는 절대로 저런 건 하지 말라고 했다. 엄마는 다시는 오지 말자고 했다. 난 또 오고 싶은데 그럼 계속 고양이 애교를 부려야겠다. 이찬이의 일기 끝! 또박또박 이야기 재빠른 새끼 여우 글 줄리아 도널드슨 그림 루시 리처즈 등장인물 프리스크 호기심이 많은 새끼 여우예요. 모험을 좋아하고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해 늘 말썽을 일으키지요. 제니 프리스크 가족이 먹이를 구하는 집에 사는 소녀예요. 프리스크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도움을 주어요. 엄마 여우 누나 형과 달리 말썽을 일으키는 프리스크 때문에 늘 걱정이 많아요. 형 누나 여우 프리스크의 말을 항상 한 귀로 흘려들어요. 프리스크는 갈색 털을 가진 새끼 여우예요. 몸놀림이 무척 재빠르지요. 프리스크는 엄마, 형, 누나와 함께 시골의 숲속 아름드린 나무뿌리 아래에 있는 커다랗고 오래된 구멍에서 오손도손 살았어요. 엄마 여우는 늘 프리스크를 걱정했어요. 토끼를 쫓는다고 혼자서 멀리까지 돌아다니기 일쑤였거든요. 그럴 때마다 엄마 여우는 프리스크를 엄하게 꾸짖곤 했어요. 넌 왜 형이나 누나처럼 여기서 얌전히 놀지 못하니? 아빠처럼 여우 사냥꾼한테 잡혀가고 싶은 거니? 죄송해요, 엄마. 프리스크는 늘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멀리 달려나가곤 했지요. 프리스크가 무척 걱정되었던 엄마 여우는 결국 도시로 이사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도시가 뭔데요? 프리스크가 물었어요. 여우 사냥꾼이 없는 좋은 곳이지. 엄마 여우는 방긋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너희 아빠를 만나기 전엔 엄마도 도시에 살았단다. 도시에도 토끼가 있어요? 먹을 게 널려 있어서 토끼를 쫓을 필요도 없단다. 그날 밤 엄마 여우는 새끼 여우들을 데리고 도시로 이사했어요. 낯선 도시에 도착한 프리스크는 잔뜩 겁이 났지요. 엄마, 여기도 사냥꾼이 많아요. 둥근 다리가 있는 저 커다란 사냥꾼들 좀 보세요. 괜찮아. 저건 여우 냄새를 맡을 수 없거든. 네가 길로 뛰어들지만 않는다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벌벌 떠는 새끼 여우들을 안심시킨 엄마 여우는 새끼들을 은빛선이 두 줄로 길게 나 있는 기찻길 옆 나뭇딸기 덤불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곧장 땅을 파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기다랗고 커다란 괴물이 괴성을 지르며 여우 가족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엄마! 사냥꾼이 와요! 프리스크가 놀라서 외쳤어요. 저건 사냥꾼이 아니란다. 저것들도 여우 냄새를 맡지 못해. 엄마 여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괴물은 은빛선 위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가 버렸어요. 프리스크는 그제야 안심했지요. 이제 프리스크와 그의 가족은 도시에서 살게 되었어요. 새 집의 주소는 도시의 기찻길 옆 나뭇딸기 덤불 속에 있는 새로운 굴이에요.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다. 엄마 여우가 먼저 굴에서 뛰어나가자 새끼 여우들이 그 뒤를 따랐어요. 여우 가족은 높다란 나무 탁자가 있는 정원에 도착했어요. 엄마, 저게 뭐예요? 프리스크가 물었어요. 저건 여우 탁자야. 엄마 여우가 말했어요. 탁자 위에는 빵과 베이컨 조각이 있었어요. 여우 가족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맛있게 먹었어요. 엄마, 먹을 게 더 없나요? 아직 배가 고픈 프리스크가 물었어요. 자, 따라오렴. 엄마 여우는 새끼들을 커다란 검은 통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건 여우통이야. 엄마 여우는 코로 뚜껑을 열어 안쪽에서 음식을 조금 더 찾아냈어요. 그리고 깨끗한 깡통들도 찾아내어 새끼들에게 주었지요. 맛있는 먹이로 배를 채운 새끼 여우는 동이 틀 때까지 깡통을 굴리며 신나게 놀았어요. 자, 이제 잘 시간이다. 엄마 여우가 말했어요. 엄마, 난 졸리지 않아요. 주변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안 돼요? 프리스크는 엄마를 졸랐어요. 엄마가 탐험은 밤에 하고 낮에는 자야 한다고 말했지? 엄마 여우는 고기를 저으며 새끼 여우들을 나무 딸기 덤불 속 새집으로 데려갔어요. 엄마 곁에 웅크리고 잠들었던 프리스크는 금세 잠에서 깼어요. 엄마랑 형과 누나는 아직 자고 있었지요. 아직 날이 환했지만 프리스크는 탐험을 하고 싶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곤하게 잠들어 있는 엄마 몰래 굴을 빠져나와 어제 저녁 먹었던 정원으로 달려갔죠. 프리스크는 여우통 근처에서 문을 하나 발견했어요. 문 아래쪽에는 뚜껑 문이 또 하나 있었지요. 와, 여우문인가 보다. 프리스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연 다음 살금살금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바닥에 음식이 가득 든 그릇 하나가 보였어요. 프리스크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몽땅 먹어치웠지요. 여우 탁자나 여우통 속에 있는 음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맛있었어요. 바로 그때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동물의 세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토끼를 살펴보겠습니다. 토끼? 귀가 솔깃해진 프리스크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방 쪽으로 살금살금 걸어갔어요. 방 안에는 한 여자아이가 고양이를 안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고양이는 쿨쿨 잠들어 있었고 여자아이는 빛이 번쩍번쩍 나는 커다란 네모 상자를 보고 있었지요. 프리스크도 그 상자를 쳐다보았어요. 상자 속에는 토끼들이 엄청 많았어요. 프리스크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세 가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어요. 고양이가 놀라 뛰어내렸어요. 여자아이가 뒤를 돌아보았어요. 상자 속의 토끼들은 어떤 아저씨로 바뀌었어요. 프리스크는 깜짝 놀라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여우문을 뛰어넘어 새집에 도착할 때까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지요. 큰 소란을 피우며 무작정 굴 속으로 뛰어드는 바람에 누나가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엄마가 틀렸어, 누나. 도시에도 토끼가 있어. 사람으로 변하는 요술토끼들이야. 바보 같은 소리 마. 네가 자다가 꿈을 꾼 거야. 누나는 졸음이 겨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날 밤 여우 가족은 정원에서 저녁을 먹고 놀았어요. 그런데 여우 가족이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둥근 다리를 가진 사냥꾼 하나가 집 바깥에 멈춰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 괴물은 우리 냄새를 맡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프리스크가 겁에 질려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 여우는 조금도 긴장하지 않고 말했어요. 걱정 말고 엄마를 따라오렴. 엄마 여우는 새끼 여우들을 이끌고 집 앞쪽으로 갔어요. 그 사이 둥근 다리를 가진 사냥꾼은 떠나고 현관문 앞에는 세 개의 작은 종이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엄마? 프리스크가 물었어요. 여우 우유란다. 엄마 여우는 입으로 종이 상자 하나를 물어뜯어 구멍을 낸 다음 옆으로 살짝 기울였어요. 새끼 여우들은 너나 없이 달려들어 낼름낼름 핥아먹었지요. 우유를 모두 먹은 프리스크는 앞문에도 뚜껑 문이 하나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 문은 프리스크가 뛰어들어가기에 너무 작고 무척 높은 데 있었어요. 프리스크는 그 문 안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했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더니 요술 상자를 보고 있었던 여자아이가 문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형과 누나는 재빨리 도망쳤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긴 프리스크는 여자아이의 뒤를 몰래 따라갔어요. 부릉부릉 소리를 내는 사냥꾼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하면서요. 여자아이는 큰 건물로 들어갔어요. 많은 아이들이 그곳으로 들어가고 있었지요. 프리스크는 몰래 숨어서 아이들이 모두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 다음 창문 아래로 살금살금 기어가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아이들은 모두 둥그런 탁자에 삥 둘러앉아 있었고 한 아줌마가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아줌마는 칠판 위에 조그맣고 하얀 막대기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프리스크는 그 모습을 흥미롭게 바라보았어요. 여우 한 마리가 개를 뛰어넘는 그림이었거든요. 그림을 다 그린 아줌마는 이번에는 그림 위쪽에 이상한 표시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문장에 들어있는 낱말을 알아볼까요? 아줌마가 말했어요. 뭐라고 하는 거지? 프리스크는 무척 궁금했어요. 자, 제니, 여우라는 낱말이 어디 있는지 짚어볼래? 아줌마가 제니라는 아이를 불렀어요. 그러자 프리스크가 뒤따라왔던 여자아이가 일어났어요. 제니는 칠판 앞으로 가더니 그 표시들 가운데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이 낱말이 여우예요. 제니가 말했어요. 저 표시는 날 말하는 거구나. 프리스크는 가족들에게 얼른 말해줘야겠다는 생각에 헐레벌떡 집으로 돌아왔어요. 형과 누나는 모두 잠들어 있었지만 엄마 여우는 눈을 반쯤 뜬 채 엎드려 있었어요. 낮은 뭐하는 시간이라고 했지, 프리스크? 엄마는 프리스크를 야단쳤어요. 죄송해요, 엄마. 그래도 신기한 요술 표시들을 봤다고요. 하지만 엄마 여우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어요.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겠니? 응? 탐험하는 시간은 밤이고 낮에는 잠자는 시간이란 걸 말이야. 프리스크는 이번에도 가장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가 제일 먼저 눈을 떴어요. 배가 고파진 프리스크는 집안에 여우 음식이 있었던 걸 기억하고서 정원을 가로질러 여우 문 안쪽으로 펄쩍 뛰어들어갔어요. 그런데 고양이가 여우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고양이는 프리스크를 보자 꼬리를 세우며 그르렁거렸어요. 바로 그때 방 안에서 저번과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동물의 세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오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리? 프리스크는 또 귀가 솔깃했어요. 프리스크는 살금살금 걸어서 요술 상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에서는 제니가 그 상자를 보고 있었고 개 한 마리가 제니의 발 밑에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어요. 프리스크는 개를 무서워했는데 개가 잠들어 있어서 다행이었지요. 이번 요술 상자는 오리들로 꽉 차 있었어요. 이번엔 조용히 있어야지. 프리스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리 한 마리가 꽥꽥거리자 자기도 모르게 그 앞으로 달려나가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세 가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어요. 개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여자아이가 뒤를 돌아보았어요. 상자 속의 오리들은 어떤 여자로 바뀌었어요. 개가 컹컹 짖으며 쫓아오자 프리스크는 정신없이 도망쳤어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거기서 또 여우 문으로 달렸지요. 개가 프리스크의 뒤를 바짝 쫓아왔어요. 프리스크의 귀에 핥딱거리는 개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였지요. 프리스크는 여우 문을 통과해서 얼른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그리곤 개가 몸집이 커서 그 문을 통과할 수 없기를 빌었어요. 정원을 가로지르고 담을 돌아 나뭇딸기 덤불 속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프리스크의 심장은 쿵쾅쿵쾅 뛰었어요. 엄마와 다른 형제들은 아직도 자고 있었어요. 프리스크는 형의 귀를 살짝 물어서 깨웠어요. 형, 나 큰일 날 뻔했어. 그리고 요술 오리들도 봤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 그건 꿈이야. 형은 귀찮다는 듯 말하고는 다시 잠을 잤어요. 그날 밤, 프리스크는 몹시 피곤했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은 뒤 다른 가족들이 정원에서 놀고 있을 때 프리스크는 살짝 빠져나와 잠을 잤지요. 프리스크는 아침이 되어 가족들이 돌아오고 나서야 잠에서 깨어났어요. 프리스크, 오늘은 네 여우 우유 없다. 형이 프리스크를 놀렸어요. 밤낮을 구별 못하니 그렇지. 누나도 맞장구를 쳤어요. 형과 누나는 엄마 곁에 바싹부터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프리스크는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어요. 프리스크는 문 앞에 아직도 여우 우유가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실망스럽게도 프리스크가 현관문에 도착했을 때는 여우 우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대신 제니가 가방을 메고 집 밖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지요. 프리스크는 제니를 보자 신기한 요술 표시가 떠올랐어요. 따라가서 요술 표시를 다시 보고 와야지. 프리스크는 얼른 제니를 뒤따랐어요. 제니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잠시 뒤 여러 아이들이 다시 밖으로 나와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공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것처럼 보였고 한 아저씨는 입에 문 은색 물건을 계속해서 풀어댔어요. 저건 사냥할 때 내는 소리와 비슷한걸? 큰 건물 뒤로 삥 돌아간 프리스크는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찬 여우통을 발견했어요. 프리스크는 큰 깡통을 찾아내서 코를 박고 바닥에 남아있는 음식 찌꺼기를 핥아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코를 빼내려고 했지요. 그런데 얼굴이 깡통에 꼭 끼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빠지지 않지 뭐예요. 프리스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리를 빙빙 돌며 소리를 질렀지요. 그때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들렸어요. 사냥꾼이다! 프리스크는 도망가려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가만히 있어. 괜찮을 거야. 프리스크는 누군가 자기 코에서 깡통을 빼내는 걸 느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면서 깡통을 든 제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제니 앞에 검은 물건을 든 사냥꾼이 서 있었어요. 이크! 총을 든 사냥꾼이다. 깜짝 놀란 프리스크는 곧장 집을 향해 달렸어요. 형과 누나는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프리스크를 기다리느라 깨어 있었어요. 엄마는 프리스크를 보자마자 잔소리를 시작했어요. 몇 번이나 더 말해야 되겠니, 프리스크. 낮에는 자는 시간이요. 저도 알아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그 요술 표시가 정말 다시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프리스크는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엄마에게 모조리 털어놓았어요. 이야기를 모두 들은 엄마는 화가 풀리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검은 물건은 총이 아니란다. 그럼 그게 뭐예요? 여우를 감시하는 물건이지. 그래도 가까이 다가가서는 안 돼. 결국 엄마는 밤낮이 뒤죽박죽인 프리스크를 포기했어요. 프리스크가 큰 건물에 가는 걸 그만두려 하지 않았거든요. 프리스크는 날마다 그곳으로 가서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보았어요. 아줌마가 칠판에 요술 표시를 하면 아이들이 그 표시의 뜻을 말하는 걸 지켜보았지요. 프리스크는 그 표시들이 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프리스크도 그 글자들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밤 프리스크는 엄마에게 자랑을 했어요. 엄마, 나 이제 글자를 읽을 수 있어요. 볼래요? 재빠른 새끼 여우가 게으른 개를 뛰어넘는다. 이 말에는 우리 여우를 가리키는 글자가 있대요. 때때로 프리스크는 사람들과 마주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프리스크는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만 오지 않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는 사람들이 여우 감시용 물건을 들이대도 아무렇지 않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프리스크는 동물이 나오는 요술 상자가 또 보고 싶어졌어요. 제니네 집 유리창 너머로는 그 상자의 뒷모습만 보였거든요. 하지만 여우 문으로 들어가는 건 너무 무서웠어요. 또다시 개와 맞닥뜨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동안 프리스크는 정원에서 개를 몇 번 보기도 했어요. 개는 제니가 던져준 나무 막대기나 공을 주우러 다니기도 했지만 잠들어 있을 때가 더 많았고 무척 게을러 보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개한테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최선이라고 엄마는 늘 말했지요. 또 프리스크는 제니와 함께 사는 몸집이 큰 두 사람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 사람들을 제니만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프리스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왜 새가 여우 탁자에 앉는 걸 내버려 두는지, 그리고 왜 고양이가 여우 문을 통해 왔다 갔다 하는 걸 모른 척 하는지 말이에요. 또 사람들은 여우 우유를 훔쳐가 버리기도 했지요. 정말 기분 나쁜 일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여우들은 현관문 앞에서 여우 우유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높은 곳에 달린 뚜껑문에 종이로 된 무언가가 꽂혀 있는 게 프리스크의 눈에 띄었어요. 프리스크는 펄쩍 뛰어올라 종이 뭉치를 끄집어내렸어요. 종이를 펼쳐보니 그림과 글씨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나 이거 읽을 수 있다? 프리스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에게 관한 지겨운 이야기만 가득했어요. 다음 장을 넘긴 프리스크는 갑자기 꼬리를 신나게 흔들기 시작했어요. 여우 사진이 나왔거든요. 프리스크는 사진 밑에 글을 읽어보았지만 무슨 뜻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었어요. 프리스크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 말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때 제니가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프리스크는 제니를 따라 큰 건물로 향했지요. 유리창 너머에서는 지난번에 본 아줌마가 칠판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어요. 오늘 동물 세계를 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줌마가 아이들 향해 큰 소리로 말했어요. 프리스크의 두 귀가 쫑긋거렸어요. 요술 상자에 여우가 나온다는 말이구나. 정말 재밌겠다. 나도 꼭 봐야지. 프리스크는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프리스크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그리고 늦은 오후가 되자 재빨리 제니네 집 뒷문으로 달려갔지요. 프리스크는 여우 문에 코를 들이밀었지만 그뿐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었거든요. 프리스크는 혹시라도 개와 다시 맞닥뜨려서 쫓길 생각을 하니 정신이 아찔했어요. 바로 그때 방으로 들어온 제니가 여운 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프리스크를 보았어요. 제니는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고는 다른 손으로는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어요. 프리스크는 용기를 내서 여운 문 안으로 펄쩍 뛰어들어갔어요. 서둘러라 제니, 곧 시작해. 큰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제니를 불렀어요. 그리고 곧이어 또 다른 목소리도 들려왔어요. 오늘 밤은 여우가 나온대. 프리스크는 제니 뒤를 따라 살금살금 기어서 요술 상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몸집이 큰 두 사람은 이미 그 상자를 보고 있었어요. 제니도 그 옆에 앉아 상자를 보기 시작했어요. 고양이는 제니의 무릎에 엎드려 있었지요. 프리스크는 방 안에 개가 없다는 걸 알고는 안심했어요. 그리고는 의자 뒤에 앉아 요술 상자를 지켜보았지요. 하지만 여우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요술 상자에는 어떤 아저씨가 나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우는 언제 나오는 거지? 프리스크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요술 상자들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아저씨가 지붕 위를 걷는 여우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는 새끼 여우들이 빈집에서 놀고 있는 모습과 여우 몇 마리가 여우통에서 무언가를 먹고 있는 모습이 나왔지요. 잠시 뒤에는 좀 더 놀라운 장면이 보였어요. 깡통에 얼굴이 처박힌 새끼 여우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 명의 아이들이 그 새끼 여우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저거 봐요. 내가 나왔어요. 제니가 소리쳤어요. 프리스크는 제니가 새끼 여우의 코에서 깡통을 빼는 걸 지켜보면서 점점 꼬리를 세차게 흔들기 시작했어요. 요술 상자에 나온 자기 모습에 무척 흥분했거든요. 프리스크는 자기 모습을 보고 또 보았어요. 유리창을 통해 큰 건물의 안을 보고 있는 모습과 기찻길 옆 언덕을 따라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나뭇딸기 덤불 속에서 형과 누나랑 놀고 있는 모습이 차례차례 나왔지요. 그 다음에는 엄마가 여우 우유를 기울여주는 모습과 누나랑 형이 여우 탁자에서 먹이를 먹는 모습이 보였어요. 순간 프리스크의 꼬리가 세차게 흔들리면서 작은 탁자 위에 무언가를 건드리고 말았어요. 이번에도 역시 세 가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어요. 고양이가 제니의 무릎에서 뛰어내렸어요. 몸집이 큰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았어요. 상자 속의 여우는 이제 어린아이들로 바뀌었어요. 프리스크는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여우 문이 있는 다른 방으로 재빨리 뛰었지요. 그런데 여우 문 앞에 개가 떡하니 버티고 누워 있었어요. 프리스크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 뿐이었어요. 재빠른 새끼 여우가 게으른 개를 뛰어넘는다. 프리스크는 이렇게 소리치면서 엎드려 있는 개를 펄쩍 뛰어넘었어요. 개는 곧장 잠에서 깨어 지저댔지만 프리스크는 벌써 여우 문을 나와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엄마랑 누나, 형에게 우리 가족 모두가 요술 여우라고 이야기해줄 기대에 잔뜩 부풀어서 말이에요.